저 무기를 꺼냈어요. 오, 신기해. 그처럼 날카로운 처럼 번뜩이는 청력 여인의 향기 다 찾아내는 위대팔 대단한 우력. 아, 목소리 너무 좋다. 노래 잘한다. 확실히 표정이 잘한다. 누가 뭐라 해도 난 위대팔, 뭐라 해도 난 이대팔 본문이 거울 앞에 서서 봄마디 기름 손에 붓고 오른손 눈부 왼손에 살짝 이대팔 머리 넘기고 그때의 무늬 넥타이에 굵직한 진금 바지에 내 바지 입고 빼꾸도 싶고 세련된 걸음걸이 옐러리옐러리옐러리옐러 쇼. 노래를 잘 어울린다. 이야, 콜라보 멋지다. 옐러리옐러리옐러리옐러 쇼. 누가 뭐라 해도 난 이대팔. 나 오늘 집에 못 간다.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 인생을 마신다. 누가 뭐라 해도 난 이대팔. 내일은 경자 사나이 인생이란다. 재은이 형이 관록이 있다 확실히. 그지? 달처럼 끄끄러운 시력 빛처럼 멍뜨기는 정력 여인의 향기 다 찾아내는 이대팔 대단한 운영 살짝 보여주고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 인생을 마신다. 누가 뭐라 해도 난 이대팔 이대팔 나오는 바람 필 거야. 오늘은 청자 내일은 경자 사나이 인생이란다. 뭐야 한 여자 누군가 이제 나를 듣지 마 다시 돌아보지 마 사랑 따위 필요 없지 남은 없는 이대팔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. 누가 뭐라 해도 난 이대팔 나 오늘 바람 필 거야. 오늘은 매일 내일은 제일 터졌어! 네! 터졌어! 오라트입니다! 오라트입니다! 와! 오라트입니다, 사장님!